하늘 아래 땅 있고 그 위에 내가 있으니 어디인들 힘내모 둘 곳이야 없으리.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잤더냐.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라.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려마. 하늘아 구름아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. 내가 숨쉬니 어디인들 힘내모 갈 곳이야 없으리.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.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님을 그려보련다.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려마. 하늘아 구름아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. 바람아 가렵나.